위대한 영도자 김정일 동지의 서거 다섯 돌세 즈음에서 러시아 주재 우리나라 대사관에서 회고 모임이 16일에 진행되었습니다. 모임에는 러시아의 국가회의, 정당, 정부, 기관, 단체 인사들이 참가했습니다. 러시아 주재 우리나라 특명전권 대사, 대사관 성원들이 여기에 참가했습니다. 참가자들은 위대한 김일성 동지께서와 김정일 동지께서 함께 계시는 영상미술 작품에 꽃바구니와 꽃다발들을 진정하고 인사를 드린 다음 위대한 김정일 동지는 영생하신다라는 주제의 사진문헌들을 돌아보았습니다. 참가자들은 위대한 영도자 김정일 동지를 추모하여 묵상했습니다. 21세기 관현악단 예술인들이 연주하는 브루의 고전적 명작 어디에 계십니까 그리운 창구님의 주악으로 시작된 회고 모임에서는 여러 인사들이 발언했습니다.